hear me out, let's go. 나를 보내니 눈빛이 불안해. 아무렇지 않아 종류는 피해. 미소가 희미해 너와 나 사이에 어색한 바지 점점 어져가. 이게 아닌데 우린 차가워진 시간에 갇혀. Yeah, 길을 잃은 너의 맘을 내가 잡아. 시들어버린 사랑이 피어나. 넌 그대로 있어도 돼. 처럼 너에게 다가가 나 걱정 안 할래. 이대로 멈췄으면 해. 내 안에 너를 가두고 싶어. Yeah, give me some more time. Just hit me out, girl. 예전 같지 않던 너의 말. 기억 속에 날 찾는 널. 익숙치 않은 듯 맞선 너와 나. 난 그대로인데 뭔가 다르대. 너의 눈빛이 흐려져. Hey. 너를 다시 내게로. Hey. 아무리 생각해도 널 잃을 수는 없어. 널 향한 내 사랑은 변함없으니까. 너의 입술이 닿을 때. 세상을 갇힌 것만 같아. 달콤한 꿈처럼 너에게 다가가 널 감싸 안을래. 이대로 멈췄으면 해. 내 안에 너를 가두고 싶어. 여전히 넌 내게 아름답게 빛나. 표현이 안 돼. 아름다워. 너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어. 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. 너를 다시 내게로. Hey, baby girl don't worry no more. I'll never change girl you know I won't. Your love is all I need, so girl, give me some time, I'll show you all. 1, 2, 3, 4. 달콤한 꿈처럼 너에게 다가가 널 감싸 안을래. 이대로 멈췄으면.